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의 일부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환입니다. 시장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시장이 힘이 없어요. 미국 시장은 하여튼 4일 만에 반등, 일단 뭐큰 반등은 아니지만 반등 일단 성공했고요. 유가는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정유주나 이런 석유약주가 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아침에 조금 반등하는 느낌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좀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옵션 이런 거 만기 지나면 좀될줄 알았는데 역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FOMC에까지는 뭐 관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누르고 있는데요. 2시간 지금까지 지난 시장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지속적인 이제 관망에 대한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흐름에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을 극도로 이제 위축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쪽도 이렇게 그좀 뻗어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다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를 달았던 모습들, 그리고 또 지금 그 보시게 되면은 뭐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는 그냥 그대로 제대로 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유가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급락, 그리고 또 이제 뭐 금가격은 횡보, 한국물 ETF도 갭상승해서 이제 음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 자체는 그대로 이제 관망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의 이제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이제 그 하락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SK텔레콤 배당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뭐 견조하게, 삼성물산, SDI 이런 쪽들은 좀 견조하게 전개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 어떤 그 힘이 상승에 대한 힘이 없는 상황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학 때를 맞아서 이제 유아 관련주들, 뭐 손오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주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그 선별적인 반등에 대한 쪽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손오공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거는 일단 우리 저는 이제 약간 쓸데없는 거. 예? 뭐 해외 뭐 이런 분위기 좀 빨리 하는데요. 이승현 교수하면 애들과 관련된 거는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토니 맥카드도 먼저 얘기했고요. 작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허니버터칩 얘기하셨고요. 술도 먼저 얘기했어. 요번 겨울에 요번 크리스마스 선물 때도 여전히 토니 맥카드예요. 터닝 메카드죠. 여전히 대세는? 여전히 터닝 메카드. 딴 거는 관심이 없던데요. 딴건 아직은. 그나마 이제 그리고 레고. 얘기 요즘 하신 거가 무슨 출판사? 삼성 아, 출판사요. 삼성 출판. 아, 그런 건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특히 여기 계시면 나이가 있으신 분, 애들도 다 컸고 손주가 아직, 애들은 컸는데 손주가 아직 없을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터닝 메카들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게 나이대가 있다면 저만 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제가 살 일이 없으니까. 애는 컸고 뭐 손주는 아직 아니니까. 근데 우리 기사님 있잖아요, 기사님. 저 매를 데려다 준 기사님은 손주, 손녀가 지금 어찌 됐건 스페인에 가서 살아. 그 발령을 받아서 글로 갔어, 사위가. 근데도 요번에도 추석 터닝 때도, 메카드. 아니, 추석이라서 크리스마스 때도 뭐 사달라냐면 터닝 메카드 사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사 아저씨랑 기사분이랑 기사 사모님이 갔다는 거야. 터닝 메카드 사러 가셨으나 물건은 구할 수가 없고. 아니, 구했대요. 구하셨대. 구했대요. 근데 모르죠. 그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승현 교수가 보기에는 그 레벨이 아니겠지. 그냥 가장 핫한 건 아니니까 막 풀렸을 거 아닙니까, 물건이요. 그래갖고 각자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런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하여튼 스타워즈 이런 거 이거 먼저 좀 말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스타워즈는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타워즈와 관련된 거는 블룸버그가 제가 화면 어디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블룸버그 어디에 보면 또 그거를 스타워즈를 3분 안에 보여주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에요. 예전에 보면 작년 올해 갖고 모여가는 6가지, 7가지였잖아요. 요즘은 모여가는 것을 1분 안에 소개해 주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이 요즘 그 히트 치고 있는데 카드 뉴스에서 카드 영상 같이 완전히 네. 그런 게 좀 해외 언론의 대세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듣고 하여튼 시장에서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흐름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나 수급이라 보면 수급은 오늘도 외국인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시 아침에 출발은 금융사 증권사 상품이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특별하게 증권사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걸 혹시 그런 건 좀 본 적은 있어요? 많이 사는 것들 추세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추세적으로 많이 사는 쪽에 대한 쪽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진 않고 인버스 말고? 예, 인버스 말고. 인버스는 뭐 추세적으로 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저도 한번 찾아보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이런 거 0795 화면 있죠. 네. 영무 4는 모르겠는데 영무 3를 보면은요. 네. 제일 많이 산 거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보면 수치를 보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390억에 가장 순매수한 게 코덱스 인벡스 인버스예요. 코덱스 인버스. 네. 0795 하면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삼성물산, 하나금융 주제 이런 게 순서 들어가는데 압도적으로 코덱스 인버스가 많고요. 판 거 있죠, 판 거. 네. 판 거의 1위가 코덱스 200. 그러니까 일반 네. 코덱스 추가하는 레버리지. 거. 레버리지. 네. 2위가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상품은 순매수로 지금 간혹 하지만 그 순매수를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찍어서 산다거나 어떤 테마를 몰라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향으로 이런 걸 좀 보고 있지 않느냐. 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좀 눌려놨다가 다음 주에 있는 FOMC의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방향 확 틀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번 주에 금융 투자의 어떤 매수를 매수나 매수 추세를 큰 의미를 보기 쉽지 않다. 이거 여러분들 0795 하면 0 4에도 맞아요? 네. 갔나? 맞습니다. 갔대? 그러니까 네. 079 화면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딱 주체별로 딱 사자 팔자 날짜도 지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시청자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인데요. 네. 이제 그분, 이분이 누군지 다 알아. 일단 수요일 정도 목요일쯤 되면 이분 왜 안 나오시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네. 누군지 좀 소개해 주세요. 자, 테마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좀 깊이 파악해 주시는 분이죠. 네. 김종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깊이 하면 김종우 의원이죠. 네. 디테일하면 디테일. 저랑 이승원 하면 디테일이 없는 남자. 네. 디테일이 없는 두 남자면 딱 검색해야 될 거야. 네. 근데 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어떤 거요? 그 자기 모르는 전화 받아요? 안 받죠. 김종현 님 모르는 전화 받아요? 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간혹가다 전화 받고 싶을 때. 어저께 제가 전화 받았어요. 지하철에 있는데. 네. 전화하는데 웬만하고 딱 거절하려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와. 근데 전화 받았네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 전화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혹시 실례지만 여자 목소리인데 이승원 아니 이승원이래 이양명 교수님 핸드폰 아시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내 또 뭐라고 짜짜짜 빨리 말이 빨라 네. 그래서 어디시라 그랬더니 KBS라는 거야 그런 프로 들어나 봤어요 KBS 여유만만 여유만만 들어는 봤습니다 아침 프로그램 네. 아닌가요 아침 프로 여유만만 네네 거기 작가라는 거야 예 그래서 대뜸 저를 어떻게 알았냐니까 뭐 검색하다 보니까 뭐 트렌드하고 네. 키워드 이런 거 뭐 하니까 제가 나왔대요. 네네. 하는 얘기가 대체 뭐에 만해서 주제인데 뭐 가능하시겠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거든. 네. 무조건 가능하다 그랬지. 네. 에? 그랬더니 무슨 특집이래 특집. 특집이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녹화를 하지. 네, 녹화. 다음 주 월요일에 몇 시? 12시 반까지 오래. 12시 반까지. 근데 KBS니까 여기 뭐 요걸 하고 갈지 요걸 못 하고 갈지 네. 뭐 그쪽에 이야기해 봐야 돼. 녹화는 1시 반인데 막 12시 반까지 와서 리딩 좀 하셔야 된대. 근데 내용은 아직까지 몰라. 내용은 모르고. 야,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랬거든. 한번 하고 잘리면 큰일 나. 제가 그래서 올 작년에 우리 목표했잖아요. 공중파 네. 공중파는커녕 우리가 케이블 그 케이블 한번 나오잖아요. 그 TV는 내가 나갈 뻔했는데 이 시간이랑 안 맞아서 못 갔잖아. 이 네네. 시간이 아니라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시간이 안 맞아서 멈칫하다가 못했는데 연말에 풀리네. 네. 네 풀려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니 갑자기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유만만 내용은 아직도 뭔지 몰라. 근데 하여튼 무슨 프로인지 내가 성격도 잘 모르는데 나오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9시 40분인가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조용구가 나오고 여자 예쁜 아나운서 이뭐 이정민인지 뭐 이름은 몰라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지금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아침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내 친구한테도 얘기했더니 그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 어려운 주제를 쉽게 얘기했는데 어려운 주제를 쉽게. 근데 저는 어려운 주제를 어렵게도 모르고 쉬운 주제라도 어렵게 못하고 쉬운 주제를 나는 쉽게 얘기할 뿐이잖아.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성훈 교수가 저를 알아요. 가서 욕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 뭐라 했지? 처음에는 안 그런다. 처음 보면 욕하라. 처음 보면 욕 안 하죠. 아, 하여튼 나오면 네. 하여튼 최고의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녹화해서 안 잘리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연말 특집이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 삼성 얘기 좀 해야죠. 삼성 전장다. 네, 아무래도 뭐 네.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삼성의 전장 부품 사업 진출일 텐데요. 네. 이 부분에 과연 왜 진출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판이 네. 얼마나 큰 판이길래 삼성까지도 이렇게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 개편을 통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뛰어드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 기업들의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네. 답이 나와 있다. 왜 삼성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동차용 MLCC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다른 그 가전제품에 들어간 MLCC와는 부가가치가 다른데요. 가격도 큰 차이가 나고 실제로 검사도 한 20배 정도의 검사를 더 받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전 세계 회사에서 두 개가 나눠 갖고 있거든요. 네. 무라타와 그다음에 TDK라고 하는 두 회사가 지금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의 그 경쟁사라고 하면 무라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무라타에서는 삼성전기를 경쟁사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자동차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삼성전기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지금 PBR이 3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쪽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ROE가 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도 지금 맴돌고 있는 삼성전기와는 완전히 다른 ROE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TDK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용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100% 올랐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용 MLCC의 전반적인 이용률이 한 15%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과는 지금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지금 가게 되면 자동차용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의 이익단이 모두 높은 상황이고 또 이 시장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커질 시장이라는 점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휴대폰은 향후 접을 수도 있는 시장임에 반해서 네. IoT 시장 중에 자동차 스마트카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시장이고 그 방향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전기차 쪽으로만 가게 될지 굉장히 방향성이 많이 열려있는 시장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해낼 수 있고 관련된 솔루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스템 온칩도 생산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좋은 먹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니콘의 카메라 진출설과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도 똑같은 시사점은 삼성의 방향성은 명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부품회사로 그것도 IoT가 되었든 이런 스마트카가 되었든 종합부품회사 그리고 종합솔루션회사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라타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TDK는 딱 정확히 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은 부품회사입니다. 아.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뭐 캐패시터 이런 뭐 그 것들을 만드는 그런 부품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 지금 두 개가 자동차형 MLCC는 그냥 두 개가 과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삼성전기가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삼성전기는 이미 올해부터 약간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MLCC 쪽, 자동차용 MLCC 쪽에서의 비중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가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천억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 수준 늘어난다면 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기의 ROE가 무라타나 TDK는 지금 그동안 빠르게 올라왔던 이런 ROE가 이제부터는 떨어지거나 정체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네. 삼성전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SDI, 삼성전기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어떻게 시너지로 묶어내느냐는 네.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조금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자 품질 고로 얘기하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올해 하반기 넘어서부터 그 별로 된 게 없어요. 네. 맞춘 것도 없어요. 저는 냉전하잖아요. 작년에는 아무래퍼시픽이죠. 작년에 아무래퍼시픽이고, 그 전에 이제 호텔신라가 오버랩 때면서 같이 한 건데요. 올해는 별로 제가 맞춘 게 없어요. 솔직히 맞춘 게 없어요. 그나마 SK하이닉스를 좀 이제 좀 털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바꾸고, 이거 정도 외에는 없는데, 머니터 방송도 제가 그래서 한 게 없거든요. 근데 머니터 방송에 이번에 하반기를 이끈 건 우리 김종인 위원님이야. 김종인 위원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만도. 만도를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 시청자는 다 알아. 만도. 머니터 방송 하면 만도. 만도 하면 김종인 위원님 딱 알거든요. 근데 만도 할 때부터 계속 내가 이렇게 자동차도 완성이 아니라 전작품인데, 결국 그 삼성도 이제 김종인 위원님 말씀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제요. 전작품 시장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 네, 그거는 너무 좀 오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워낙 오버맨입니다, 저희가. 예. 그 일단 그 만도를 말씀드렸던 것은 네. 그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ADAS를 포함하는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이 대세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만도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ECU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ECU가 과거에는 이제 중앙에서 뭐 연료 제어하는 정도, 엔진 제어하는 정도만 쓰였다면 이제는 각종 부품에 ECU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ECU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적으로 이걸 제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게 그동안은 뭐 엔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과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제어하다가 이제는 그 서스펜션도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쇼곱쇼바의 이 네. 담력 뭐 네. 이런 것도 제어를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게 컴퓨터가 다 제어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거든요. 근데 만도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주목해볼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모아다가 모듈화 시키는 게 현대모비스가 그렇죠. 어차피 네. 현대차에서는 최고라고 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전장부품에서는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 저기 들어오면 그 ECU를 만도가 만드는 거예요? 만도가 만드는 것도 일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일부 또 다른 제품들은 다른 회사 쪽에서 또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의 또 현대 엠트론인가 그 회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또 거기서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부품별로 들어가는 이슈가 다 다른데 그런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 반도체, 그 다음에 인텔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AMD가 만들어왔던 그런 CPU 형태보다는 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작은 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의 센서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카메라도 많이 달리고 레이더도 달리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모두 통합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최근에 그 AP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LSI가 의외로 쓸모가 있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퀄컴도 누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텔과 기술력이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보면 이제 풀어낼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장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선두는 만두와 현대모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만두와 현대모비스에 지금 부품을 공급하는 게 누구냐? LG노텍과 그 다음에 삼성전기 네. 이런 쪽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결국은 자동차 구동계가 앞으로 엔진계에서 이렇게 배터리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터리계로 바뀌면 지금 석유가 바뀌는 게 결국은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돌리는 그 엔진을 대체하는 게 바로 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터를 누가 만드느냐? 모터는 또 LG노텍과 삼성전기가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어제 이제 LG전자가 급락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쓸데없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올랐냐면 지금 당장 실적 올리는 것도 아닌데 전장부품 기대감만으로 일단 주가 올려놨는데 네. 거기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내려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제자리에 돌아간 것이 지금 주가 내려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건 그럼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밀려서 이 사업이 안 될 거냐? 루저가 되냐?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아니고. 예.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는 시장이고 지금 막 핫하게 떠오르는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LG전자에 삼성전자 참여했다고 삼성은 되고 LG는 안 된다라는 시각은 저는 굉장히 단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애플과 구글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 GM, 크라이슬러, 뭐 아우디 이런 쪽에서는 조향장치 이런 걸 전혀 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누가 이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혹자들은 뭐 애플이 결국은 돈이 많으니까 아우디나 이런 회사 하나 사가지고 할 거 아니냐. 네. 그럼 아우디가 뭐 1년에 1억대, 2억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양사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 그래서 이 IT 쪽은 결국은 OS만 또 차지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자동차를 소유해서 전반적으로 갈 것인지 그 그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뭐 삼성만 되고 LG는 안 된다라는 시각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단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초반에 커지는 시장에서는 LG노텍과 삼성전기가 다 잘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로 가느냐 아니면 삼성전자로 가느냐 LG전자로 가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솔직히 삼성도 타이젠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 사업까지 다 벌려나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품만 공급하는 형태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만두를 중심으로 하는 ADAS 같은 주행 보조 장치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생산해내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리고 배터리 쪽에 LG의 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종목권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평화전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 단조품만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센서 기술을 넣어서 여기도 이제 ECU를 만드는 하나인데요. 자동차 이제 보넷에 들어가서 보행자들의 충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ECU를 또 장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이제 전장 부품을 하나둘씩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장 부품 매출이 전혀 없었다가 하나둘씩 생기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MD스테크가 우리 시장 내에서는 뭐 여전히 거의 탑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필요하다. 근데 길게 보면 누가 이길지는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 뭐 코스닥도 내리지만 오늘 많이 내린 거가 이승현 교수. 네. 이 교수가 자동차 전문이잖아요. 자동차 공학 전문 막 석사님인데 현대차 현대위아 내린 거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오늘 폭락하고 있어요. 현대위아요? 네. 8% 9% 빠지죠. 현대위아 왜 그러지? 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파워시프트. 네. 파워시프트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쪽이 이제 네. 그 내연기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는 파워시프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전기차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너지원 전체에서 그렇죠. 유가에서 태양광으로 네. 재생에너지로 이런 쪽으로 파워시프트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전공했던 내연기관은 네. 이제 사양산업에 대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옮겨 타야지 ECU로.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사양산업에 대한 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네. 관련돼서 이제 IT 쪽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는 비중 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현대차에 대한 역할이 쪼그라드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의 완성차를 누가 수주해서 만들 거냐, 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그 지난 우리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현대차를 살 때도 그 버전을 두 가지를 사는 거죠. 뭐 그 두 가지가 나가겠죠.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야? 에디션이 나갈 거냐, 아니면은 뭐 iOS 에디션으로 살 거냐. 그래서 그 OS가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가 될 거고 스마트폰은 네. 한번 사면 쉽게 OS를 갈아낄 수가 있지만 자동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은 잊어버리면 다시 사고 뭐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스마트폰 업계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자동차 아니면 TV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내구재는 스마트폰은 2년이면 바꾸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1, 2년 깨지고 또 바꾸고 네, 깨지면 바꾸고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OS 시장을 누가 침투하느냐가 완전히 앞으로에 대한 대세를 가른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이 지금 이렇게 덤벼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네. 좋아지고 있어. 네. 왜냐하면 이제 딱 말씀해 주시고 또 얘기하시는데요. 네. 저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장담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CNBC나 CNN 같은 논조는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간다는 쪽으로 전기 그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딱 이거는 자동차 사업에 15년 만에 다시 뛰어든다. 그리고 애플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구글카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쪽이랑 경쟁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랑 약간 시각이 다르잖아요. 제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오늘 제 화면 지금 영상 보여주시면 이거는 블룸버그 뉴스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삼성 특집인데요. 이게 바로 삼성이 얘기 어저께랑 똑같은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금 그 무인차라부터 해갖고 삼성이 자동차 세를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싸움이에요. 파워시프트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삼성이랑 현대차랑 붙는 거로 미국 애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네. 뉴스를 보면 딱 느끼는 거가 야 현대차 어떡하니 지금 이거 토론하는 거 있죠. 딱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어떻게 되니 네. 그 얘기를 딱 이 영상에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 될지 안 될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늘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컨소시엄 미래융합자동차 뭐 그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 있고 현대차하고 LG전자하고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현 얘기해 준 대로 LG전자는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LG전자가 훨씬 더 많이 준비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GM도 같이 뭐 전략적 네, 파트너로 되고 거기 얼라이언스 준비했어요. 예, 얼라이언스로 들어가 있고 구글하고도 하고 있고 애플하고도 그 공급망 거래에 대한 쪽이 이미 LG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에 대한 이제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네. 그 삼성에 대한 파괴력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LG 전자가 그 분야에서는 네.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배터리 기술도 훨씬 더 마켓 쉐어도 높고 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 대한 베팅은 삼성이 아니라 LG 그룹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스마트카에 대한 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해왔거든요. 네. UI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슈라이더 데리고 오고 이번에도 둥커블케 데리고 오고 하면서 디자인을 완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쪽이 LG가 됐던 삼성이 됐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네, 중요한 네. 게 뭐냐면 그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딥러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딥러닝을 갖고 있는 게 지금 MS 그리고 구글 그다음에 뭐 애플 쪽도 이제 연구는 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에 비해선 비교적 뒤쳐져 있는 걸로 알리고 있고 그 알고리즘과 관련돼서 또 IBM이 또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딥러닝과 관련된 기술을 과연 누가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관건인데 현대차도 지금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기술만 갖고 있는 지금 한국 업체들이 과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계속 부품단이나 이런 쪽의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간다면 얘기는 제가 보기엔 대박은 못 쳐도 중박은 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설프게 뭐 딥러닝까지 가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시작하는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이것까지 우리가 해서 뭐 OS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이거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연합으로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번 CES에서도 분명히 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예.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급차들이 묶여서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구글도 슥 발을 들이밀었지만 실제로는 크라이슬러와 함께 MS 쪽으로 발을 들이밀었고요. 그다음에 또 구글 중심으로 또 뭐 몇 개 회사들이 또 뭉쳐서 가는 네.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딥러닝과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다 곧 독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게 그 아주 오늘 벌써 어떤 분이 여기 그러시잖아요. 지금 네. 예, 그 세 분이 나오시면 세 분이 나오시면 방송이 알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끼리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나오니까 고퀄 방송이 되고 고퀄. 네 맞는데 네. 이게 보세요. 요즘 저는 삼성이랑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제 시각은 삼성이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다는 거에 지금 대세로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거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는데 미국 쪽의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문제는 이거죠. 결국 삼성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데요. 이것도 모르죠. 미래에 관한 얘기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요즘 보면 뭐 CNA 됐고 이런 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많이 우리나라 번역 뉴스도 제가 본 거 흘리게 볼것 같는데 5년 후에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보면 딱 제목 자체가 Why Smartphone Could Be Dead in 5 Years. 왜 5년 후에는 스마트폰이 죽느냐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Artificial, 그러니까 AI가 결국 스마트폰을 죽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에 보면 오늘 블룸버그 이런 데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어디더라? 어떤 그 가트너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는데 제가 찾아봐드릴 게 있다 되면 시간 되면 딱 보면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 있냐면 웨어러블이 커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웨어러블이 일반화된 건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화가 아니라 몸에서 입고 전화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손에 쓱 들어올 거 다 되고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이걸 일부에서 얘기하는 5년이 없어진 그 스마트폰을 죽으면 뭘 가겠냐는 거니까 여기에 그 융합인 스마트카로 가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그때 봤던 홀로렌즈 같은 경우만 진짜 이게 나오게 되더라도 작년 초에 이 홀로렌즈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홀로렌즈에 대한 쪽이 올해 내년에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성 교수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홀로렌즈에 대한 부분만 나와도 네.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웨어러블 쪽에서. 네. 구글 오히려 구글 글래스보다도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TV도 없앨 수 있고 네. 전화기도 없앨 수 있고. 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카이프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진짜 이렇게 TV도 이렇게 키워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PC하고 연동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홀로렌즈 누구든지 다 안경을 쓰면서 네. 지금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가상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VR 기기들이 이제 그 판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90달에 팔아갖고 그냥 바로 매진됐잖아요. 삼성계. 네, 그 12 네. 그 12만 원에.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스카이프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화도 이렇게 필요 없을 수 있고 이 홀로렌즈 하나 장착하는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변화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하여튼 삼성과 현대가 네. 친한 거가 끝났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아들 때 들어가면서 워낙은 뭐 서로 친하다 선배님 네. 형님 했다고 뭐 자기가 어울렸다는데 일단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가 하나가 아니겠잖아요 그분이. 네, 네.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 체험회를 바꾸신 다음에 뭔가 틀어졌어 지금. 거봐, 근데 그때 틀어졌더니 웃었잖아. 아니 친하기 서로 친하지. 만나면 악수하고 네네. 뭐 술 마시고 와인도 마시겠지만 네. 지금 전 모르죠. 네. 저는 그래도 둘이 두 분이 친하다 보고 있으나. 친하는 하긴 하겠지. CNN이나 CNBC, 블룸버그나 해외 언론이 보는 거 그리고 외부인이 네. 이런 걸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삼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 올 뭐라 그래서 친했던 재벌 그룹에서 네.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프렌드십은 유지되나 이제 비즈니스 그렇죠. 네, 그렇죠. 철학의 약고다. 맞아요. 프렌드십은 유지되겠지. 형님 아우 하면서 이제 이게 겹친 영역이 겹치는 거죠. 그거죠. 네. 15년 만에 자동차 산업 들어간 거가 현대차라 보면 아픈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현대위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얘기도 좀 잠깐 해주셔야죠. 네. 다음 주 최대 이슈인데. 그 FOMC를 앞두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종목군도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틀간 가장 크게 반등하고 있는 게 이제 소재 쪽 종목이거든요. 네. 뜬금없이 그 US 스틸 같은 종목이 이틀간 20%가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거래를 대량으로 실으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왜 나오는가? 가장 기술적으로 낙폭이 컸으니 워낙 컸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반등한 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틀간 20% 반등했는데도 반등한 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알코아를 포함한 에너지 기업들이 같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가 멈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가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낙폭과 대주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장 내에서도 뭐 낙폭과 대주들 지금 너무나 많죠. 뭐 해운주, 조선주, 뭐 철강, 건설, 신저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뭐 한 200개도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의 강세가 멈추고 서서히 이제 반등을 시도할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쇼커버 생각해봐야 되겠죠. 배당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연말 정도까지는 이들 종목이 최소한 시장보다 강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정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반등이 나와서 계속 반등이 이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타이밍 정도로 한번 정도는 고민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현금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줄여놓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 특히 오늘 전장품에 관해서 워낙 또 해박한 지식, 네. 고퀄리티 방송을 또 할 수 있게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이슈 돌 짓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재밌는 그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어제 나왔던 거 보고서? 네. 아,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을 이제 시장에다 던진 건데요. 네. 지금 저유가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유가가 위기면 도대체 뭐가 기회냐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LIG에서 네.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LIG 증권이 아직도 있어? LIG 증권은 아직도 있죠. 네. 왜냐하면 LG 증권이 아니니까. 네.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왜 안 커지죠? 네. 저유가가 위기면 도대체 무엇이 기회인가? 네. 그러니까 유가 $150를 육박하던 시기에 위기를 언급하는 기사를 많이 본 바 있다. 근데 37불 수준까지 타락한 지금에도 여전히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기름이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유가가 기회일 수 있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IMF 위기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저유가였다. 우리나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배럴당 10불 수준은 유가가 97년 177억 달러에 달하던 원유 수입 대금이 거의 뭐 한 40% 이상 감소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쪽이 IMF를 극복할 수 있었게 했던 그런 모멘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는 얘기죠. 12년 원유 수입 대금은 1000억 달러 이상이 됐답니다. 12년도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원유 수입액이 51% 감소했다. 그래서 원유 구입 대금 감소가 위기냐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수요 위축이 맞다라고 하고 수요 위축이라면은 위기가 맞지만 공급 과잉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개솔린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이 올해 개솔린 소비량이 2007년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네. 것뿐인데 공급 사이드 쪽에서에 대한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수요 위축에 의한 가격 하락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수요 위축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아 역시 저유가로 인해 개솔린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리파이너리 가동률도 양호하니 수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 대한 쪽은 한국 수출액이 감소한 것도 석유 제품에 대한 영향이 절대적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양은 증가를 했는데 네. 수출 금액이 줄은 거죠. 가격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니 이 역시 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은 분명 타당하지 않으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유 이외의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 부정적인 영향, 지금 어떤 그런 대안에 대한 쪽을 지금은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얘기는 수요 사이드 측에서에 대한 위축이 아니고 공급 사이드 측에서에 대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에 대한 요인이지 위기에 대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네. 부분이 되겠고요. 한 두 가지 좀 짧게 보겠는데요. 네. 시장이랑 그런 상관없는 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 보시겠어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네. 요즘 보면 이거 안 나오냐? 이거 또 당겨 잡혔네? 잠깐만요. 이제 빠져갖고 딴 거 없어졌네. 예, 네, 나중에 찾아보겠고. 이거 보셨죠? 어저께 대한민국에서 네. 드디어 언제 또 나왔잖아. 3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혹시 보셨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보면 3차 고령화 대책이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됐거든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그런 각종 위원회에 어저께 나와갖고요. 어저께 직접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입니다. 지금 화면 좀 키우겠는데요. 네. 했는데요. 9월 달에도 나왔을 때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안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수는 2030년에 정점을 찍어요. 2030년에. 2100년에 2900만, 3000만이 깨지는 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선. 이게 내년에 생산 가능 인구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공통하는 게 15세부터 64세거든요. 그게 내년에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예?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점 찍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이 생산도 하고 경제도 제일 소비 활성화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올리려는 거죠.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건데. 그러다 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낚여야 되는데 즉 우리나라가 10년 동안요. 한 150억 정도 쏟아부었어요. 이 시장에. 어떻게 될건 정책이라고 쏟아부어갖고 뭐 교육이라고 얼마 주고 뭐그 애들 밥값을 주고 다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될건 간에. 처음에 애 낳으면 몇십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했는데 출산율이 출산율이 0.2명인가 0.1명인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늘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정부의 목표는 지금 1.23명이에요. 학계 출산 인구가 만 여성 15세부터 49세까지를 가임 여성이라고 보면 평생 동안 이 가임 여성이 우리나라 몇 명 낳느냐 보면 평균을 보면 1.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이 만나갖고 한 명, 1.2명 나니까 인구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네.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1.5명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 그래갖고 핵심 뭐냐면은 워낙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쏟아부어갖고 뭐 180억 조를 5년 동안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쏟아붓는데 방법이 이번에 핵심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육아나 이런 것보다는 빨리 결혼을 시키자. 결혼부터 시키자. 결혼하려니까 지금 살 곳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살 곳을 마련해줘라 해서 이번에 핵심이 어찌되었건 그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주택 마련에 집중돼 있어요. 주택 마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이나 만원이나 비혼을 보다는 핵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5년간 13만 5천 가구를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이런 거를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걸 확대해 갖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관심은 주택인데 그래서 행복주택 총량 14만 건데 약 40%를 신혼부부한테 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재미나는 건 이건 처음 봤는데 하남 미사리 성남 고등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과천 지식산업단지 서울 오류동에는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단지를 5,800규모를 조성한대. 전 세계 처음이야. 전 세계 처음. 예?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들 살 수 있는 단지를 집단지로 만들어준대요. 예? 그리고 신혼주택 먼저 해주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워낙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이럴 때마다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이 무슨 지나가는 제로투 세븐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젖병 만드는 것도 있고 뭐 했는데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좋아질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낫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돈을 버는 놈은 누구냐? 돈을 버는 누구겠어요? 건설사지. 건설사가 돈 벌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치원하는 사람들이 국민금으로 받아서 혜택 받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좋아지겠죠. 선생님들 많이 충원하니까. 네. 그런 거 좋아지면 뭐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발상적으로 결국은 이런 것이 결국은 시청자분들 들으실 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야, 저게 맞겠다 그러면 그런 관련주를 사면 되는 거고 이게 잘 되겠냐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그래서 약간 뒤로 우리가 돌아서 생각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고령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번 나오지만 무슨 로봇가 됐건 무인차가 됐건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그 애를 더 많이 낳겠냐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애들 유치원 보내고 뭐 하는 비용만 해도 얼마야. 네. 거의 뭐 대학교 등록금인데. 네. 그것도 일반 유치원 보냈을 때 그냥 그 정도고 막 영어 시키고 뭐 하고 해봐야. 네. 그 돈이 뭐 네. 거의 대학교 등록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가처분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을 사도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쓸 돈은 없고 그렇다고 네. 해서 진짜 그 고용에 대한 부분도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좀 일관적으로 네. 전체적인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이 나와도 먹혀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오히려 어저께. 네. 정말 기가 막힌 거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거 있죠. 저 뭐야.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 안 들었습니다. 어? 관심이 난? 없습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뭐 깜짝 놀랐어요. 네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클릭해놨는데,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셨어요. 좀 집에 빨리 가라고? 육아, 애들 보라고, 남자들? 이거 봐봐. 네네. 야근 회식 줄이고, 어. 네? 네. 야근 회식 줄이라는 거야, 줄이라는 거. 야근 하고 싶어서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네. 회식이 줄이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음주가 뭐 주식이 폭락할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네. 오늘도 올라왔, 오늘 왔거나 안 봤는데, 누가 얘기했더니. 연말이기 때문에 오르죠. 무하게 오른다는 얘기 했더라. 네, 연말이니까. 근데 하여튼, 이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 무슨 얘기 하시겠죠.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 오늘 어떤 리포트 볼까요? 오늘 보고서에 대한 쪽은 네. 전기차 네.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그 전기차 쪽인데요. 네. 전기차 쪽에서 지금 보고 싶은 쪽은 이제 메르츠에서 나왔던 에코프로에 네. 대한 쪽을 보겠습니다. 고출력 양극 NCA 소재의 중국 전기차 고성장 수혜가 본격 기대가 된다라고 네. 했고 그냥 매수가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스트롱 바이. 네. 투자 의견은 이제 스트롱 바이를 써놨는데 네. 이제 양극 소재인 NCA에 네. 대한 글로벌 2위 업체라고 합니다. 네. 에코프로. NCA 네. 소재 적용 분야는 기존에 이게 비싸기 때문에 네. 전동 공구에 쓰였다라고 그래요. 힘이 좋은 전동 공구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쪽 NCA 소재는 중국에서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네. 근데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용에 대한 쪽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NCA 소재 자체는 고출력 소재다. 그래서 네. 주로 전동 공구나 테슬라 전기총이 원통형 전지에 적용 중이었는데 네. 에코프로는 전동 공구용 배터리 글로벌 리딩 업체인 삼성 SDI 일본 소니와 소니를 핵심으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중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느냐에 대한 쪽을 봤는데 NCA는 NCM보다 기술 장벽이 높아 중국 업체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보고서만 보게 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보고서를 하나 또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요 에코프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를 한번 볼 텐데, 네. 테슬라가 택한 NCA 양극화 물질은 전기차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네.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 모델 S와 닛산 리프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NCA 소재가. 근데 중국에서, 중국 로컬 전기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인산철을 인산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워서 초창기에는 주로 쓰였지만 장거리 주행 거리 등에 대한 성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NCM, NCA 양극화 물질로 시장 이동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산철 쪽에 대한 쪽은 이미 기술적인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NCA 소재에 대한 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고출력 뭐 그 높은 마력에 대한 쪽을 쓰기 위해서는 이 NCA 소재를 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확쿵 하고 치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NCA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전기차 업체 및 중국 전기버스로 신규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높은 출력에 대한 부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네. 기존의 인산철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NCA 소재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 배터리에서에도 핵심 소재,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기차 관련 핵심 기업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다 레이티드에 대한 네. 쪽을 보여줬습니다만 반면에 메리츠 종금증권의 그 지목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 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하나 더 오늘 볼 텐데 오늘 이제 나와 로엔이죠 로엔입니다. 네, 네. 오늘 러티비랑 한 거 보게 되면은 막 MOU 한 장 갖고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내년엔 대세야 MOU 주식 테마가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은 증권은 100%짜리 종목 하나가 뭐 유통업체하고 MOU를 맺었다. 로엔이 100%야? 100%만 말하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업체 하나다. 뭐 포자로 시작하는 기업인데요. 그게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는데 MOU 한 장 갖고 가요. 돈 꽂히는 기업도 지금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그 르티비와 학자법인에 대한 MOU를 또 로엔이 체결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네. 로엔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네. 지금 루티비 합작법인을 통해서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특히 문화 컨텐츠 쪽에서 이런 그 MOU 체결이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들, 네. 관시를 만들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여기 LETV, 루티비도 하고 뭐 중말로 네. 러티비라고 발음하는데 네. 제가 발음 모르겠으나 네. 루티비는 주목을 하셔야 될 회사입니다, 지금. 네. 루티비란 거는, 물론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네. 루티비가 뭐냐면,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리고 루티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무료예요, 지금. 그걸 보는 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그게 합법인지 비합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것도 다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거 뭐, 엠넷이나 뭐 드라마, 요즘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회원이어야 되는데, 예, 지옥도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루티비가 엄청 유명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벅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페이코 통해서 네. 뭐 결제하게 되면 600원인가? 뭐 이렇게 네. 한다고 해줬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로엔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이 스트리밍 강자죠. 네. 왜냐하면 SK텔레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초 예상치인 유료 가입자의 아이유죠, 증가. 아이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A큐브 엔터테인먼트 인수.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카카오 전문 은행하고 컨소시엄을 통한 성장 모멘텀까지 해서 네. 여전히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로TV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4위 업체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쿠투도우, 그다음에 아이치이, 그다음에 텐센트 비디오, 소우TV 등과 함께 70%의 점유하고 7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터넷 콘텐츠 최초 상장 기업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콘텐츠 최초 상장 기업. 그 다음에 네. OTT TV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신천에 말씀해주신 대로. 네. 네. 네. 드라마 10만 편, 네. 영화 5천 편 이상의 판권을 보유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 르TV 같은 경우가 콘텐츠 쪽에서는 최강자.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상당한 이제 강세, 그 네. 강한 그런 그 파워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기가 또 FNC 엔터 네. 지분 5%를 취득. 아니, FNC 엔터는 네. 지금 냅두자고. 네. 그냥 무리 있게 냅둬보자고. 네네. 네. 자꾸 떨어진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네.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네.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림을 네. 잘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보고서였고요. 네. 내년도 영업이익은 한 760억 정도에 네. 대한 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고 내후년도는 1000억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요. 네. 제가 출연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또 문자가 왔어. 방송 중에. 네. 근데 쪽팔려. 네. 차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주차하실 수 있게 해서 내가 쭈쭈 뚜벅입니다 하고 쪽팔리게 뚜벅입니다 하고 보냈는데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에 우리가, 큰 재미가 없어요. 네. 큰 재미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아주, 안 좋아요. 한마디로. 네. 그 힘이 없어. 이게 다음 주 FOMC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불확실성도 좀 깔끔해지면서 확 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큰 재미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올라가는 게 뭐 특별히 없죠. 오늘 뭐 통신주 올라가는 거? 네. 섹터로 보면 통신주가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띌 뿐이죠. 이건 아마 어저께까지 이제 끝났으니 만기가 끝났으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어찌되었건 배당을 노리고 이런 것이 아마 과거에 보면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매매 네. 중에서 차익이 아니라 프로그램 비차익이 좀 꾸준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크게 시세까지 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 의문점은 있으나 하여튼 오늘 그래서 통신주 올라. 뭐 통신주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SK텔레콤이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쪽 강화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네. 얘기에 대한 쪽이 있으면서 배당 금액 증액과 내후년까지도 이익 성장세가 뭐 지속이 된다라는 네네. 전망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오직에 그 지금 뭐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네. 답지 않은 형태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네. 보여줘 왔었는데 네. 이 정도 위치라면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방어주적인 성격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상승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그 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이분과 함께 하면서 뭐라 할지 우리가 생각의 틀을 확 깨어넘으면서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뜨거운 분일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우리 장우석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네. 어제 좀 주무셨어요? 네. 네. 아니, 늘 뭐 잠은 많이 못 잡니다. 잠은 네. 많이 못 자고요. 네. 또 이제 아침 사실을 네. 그냥 이렇게 별거 내용이 별로 없다. 그냥 네. 대충 하는 것 같다고 해도 네. 준비하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잠은 많이 못 자고. 아, 오전 방송이 저희 말고 또 이제 아침에 잡히는 아니, 오늘은 이제 이건데요. 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아침 10시부터 제가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밤은 잠은 뭐 많이 못 자는 편이고요. 네. 중간 중간에 뭐 그냥 의자에 기대서 자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투자 전략 난에 그 오디오를 올리신다면서요? 예, 지금 음성으로 해서 이렇게 좀 딱딱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부족한...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지금 지금요? 영문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볼까요? 나중에 한번 나중에 아니면 지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 네. 키움 증권에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을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려달라 하는데? 아니요,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방송하다 제가 내용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그 오일 관련주들, 상품 관련주들.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관련 얘기하면 뺨 맞잖아요. 네. 화면을 잡아 네. 오른쪽.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여태까지 글로만 네. 했잖아요, 우리가요. 네. 근데 그걸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다. 이거를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네. 그게 엄청 네. 크잖아요. 네. 저같이 네.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딱이죠, 딱. 네, 그래서 네.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좀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 예, 장훈석 오윤희의 글로벌 지식. 우리 윤희 형도. 네네. 예, 윤희 형도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분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에 계셨던 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네.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음성으로 지원이 돼서. 아 그걸 누르면? 예 가만히 계시면. 아, 눌러줘봐 한번. 눌러드릴까요? 아 그걸 누르라고? 아니 그림 상관 눌러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그림을 눌러서. 그러면 네. 어디로 들려?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에러네. 이런 게 뭔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냄새나지만 우리가 또 사람 솔직해 보이잖아. 예. 진솔한 사람 같잖아. 이렇게 에러도 나니까. 여기서 이런 거 안 켰나 본데요. 아 그렇게 나오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음성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일단은 막 쓰고 뭔가 자료를 막 하고 이런 거보다는 듣기에 그냥 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뭐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관련 M&A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야후의 인터넷 포털 사업 정리에 대한 부분 심층 분석까지 네, 알리바바는 그냥 같이 가겠다. 그런데 텐센트의 대주주가 뭐 남아공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전망을 최근에 리포트를 관련해서 이걸 매일 올리시는 거야? 네, 매일 한 시간씩 녹음해서 일단 올리고 있고요. 대박. 그래서 일단 이걸 들으시면 뭐 엑스모빌하고 어제 쉐보론에 대한 전망도 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SOE에 대한 전망을 같이 이렇게 분석해 드렸는데 오, SOE까지요? 네. 그래서 우리 윤영 님이 네, 네 그렇죠. 네. SOE는 우리 오윤희 전문가가 다 자기가 했다면 되지. 저는 이제 엑스모빌과 쉐보론의 전망을 해서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내년에 조금 괜찮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상품 그다음에 오일 관련 회사들이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사실 솔솔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총은 그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총은 또 올랐대 총. 총 또 올랐죠. 또 차상 최고가 예, 7%인가 또 올랐어 그죠. 예, 이제 여기에 지금 내용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어제도 또 총 얘기했었는데요. 예. 총 관련한 회사 이제 뭐 스미스앤웨슨이라는 회사가 예. 최근에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또 최근에 시장이 약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상당히 상승폭이 컸다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한번 네. 영문 W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는 게 보신 화면이 지금 영문 W의 화면이고요. 네. 마침 이제 제가 이제 그 어제 분석한 게 마지막 분석한 게 지금 스미스. 오오오 이거 드디어 네, 나왔다. 네. 드디어 나왔어. 박수심 쳐드려. 예. 네. 야, 이게 드디어 영문 네. W야. 네, 네 W. 태어나서 난 처음 봤어. 예, 영문 W.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제 화면 잡지 마시고요. 네. 영문 W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이 보이는 이 창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호가창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문을 내시거나 그다음에 차트는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미스 웨슨의 주가가 최근에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면서 네. 거의 뭐 지칠지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 형님 네. 잠깐만요 예. 저도 여기 깔 수 있어요 영문 W를? 저 계좌 없는데? 다 깔 수 있죠 계좌 없어도? 계좌 없으시면 아이디하고 일단 그 키움증권에 아이디는 있죠 아이디 예, 회원을 가입하시면 깔 수 있습니다 계좌 없어도 그래요? 시세 조회용으로 Salesforce.com이면 CRM이나 그걸 알아야 돼? 아니면 한국말로 써도 돼요? 일단은 이것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일단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 B, C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서 아, 오케이. 세일즈 S까지만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외에 더 파워풀한 뭐 기능들을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비교 차트 돼요, 여기서? 예, 죄송하죠. 예, 그건 안 됩니다. 한국이랑 비교 차트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메롱이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야간에 사실 이거 가격을 하세요, 모 증권사 이거 잘 되는 데가 있는데. 네. 그래서 모 증권사. 허접한 증권사도 되는데. 예, 가격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그 가격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서 네. 그 정도까지만 사실 되고요. 네. 막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뭐 기업 계획을 누르시게 되더라도 영어로 나옵니다. 아, 이제 봐줘요. 네. 영어로 나오는 거. 그걸 좀 보여줘요. 아끼지 네. 마시고요. 아. 예, 이게 기업 정보인데요. 기업 정보 이제 이건 아예 예,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이제 스미스 웨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재무제표와 같이 좀 재무제표 나오고, 예, 재무제표 나오고 밑에 보시면 기업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시 상당히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문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네. 기업 개요나 영문 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부터 다 나온 좋네. 예, 다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표주가 이런 건 나오나?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끌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모니터나 이런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 자장은 그럼 우리 장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네. 예, 이거 갖고 사실은 종목을 분석하거나 어떤 뭐 내가 이제 뭐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까 말까 한 이런 거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많이 물어보신 게 그거거든요. 뭐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어떤 뭐 한글로 돼서 이 기업에 대한 살짝 최근에 뉴스라도 좀 제공되는 게 있냐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없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로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뉴스는 없네. 종목 별로 네, 없고. 예,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스미스 웨슨 같은 경우 지금 막상 차트에 나왔으니까 좀 추가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이제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총얘기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냐 해서 막 게시판에 한참 이제 네. 글들이 올라오고 했었는데요. 물론 이 방송은 아닙니다. 이 방송 아니고 딴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네. 그들이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도 총이 18만 5천 정이 팔리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왜냐하면 이 총이 사실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 측면만 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일즈포스닷컴. 예, 세일즈포스닷컴 어제 얘기하다 만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먼저 그 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고객분들의 저희 정회원분들의 어떤 그 실제 매매하고 있는 내역들,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예,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사실 제가 스마트폰을 찍지 않으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끌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스마트폰을 찍어 오셨어야죠. 예, 예, 스마트폰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다음 주 그러면 목요일날 찍어 오세요. 네, 그래서 네. 정리를 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그 저희 쪽에 보유 종목 탑. 아, 잠깐만요. 잠깐만. 예. 잠깐만요. 아이 기다려. 천천히 보자고요. 제가 볼게요. 아마존. 평균 매입가가 $600? 이거 상당히 올랐는데. $600. 수익률이 9.2% 올랐고. 알리바바는 $75? 평균 매입가 $75. 수익률 10% 올랐고요. 페이스북도 올랐어요? 7%. 네. 구글은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이거 지지난달인가? 날짜가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까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알리바바를. 이게 탑4예요, 지금 이게? 예, 예. 예. 이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전체 비중에서 가장 큰 것만 4개 뽑아온 건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왜 평균 단가 매입가가 이렇게 75불이냐 인데 순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단가는 예전에 뭐 50. 전체 고객분들의. 예, 전체 고객분들의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과연 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 한다는 분들은 과연 어떤 주식을 살까? 네. 사실 그런 궁금증만 사실 좀 이렇게 해소시킨 정도만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 그 다음에 네. 알리바바, 그 다음에 네. 페이스북, 구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현재 보시면 알리바바가 최근에, 뭐,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12%,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10% 가까운,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7%, 그 다음에 그 무겁다는 구글도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각각 공이 이 종목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이 현재 그 미국 시장 이끌고 가고 있는 IT 업계의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아까 그 총기 관련해서처럼 막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애드는 왜 없어요, 애드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중, 예, 비중만 네. 갖고 온 거고요. 뭐 이렇게 비중이 조금밖에 없는 것들을 네. 제가 많이 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주로 과연 미국에 있는 회원분들이 어떤 걸 사시느냐, 비중만 네. 갖고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네 종목이 탑4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해 보면 네. 한국장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감안한다 그러면 네. 현재 이 종목들이 현재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미국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좀 마음, 제가 그런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져온 건데, 유독 제가 일부러 뽑아온 게 아니고 뽑아 보니까 네. 어, 미국에서 일단은 뭐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만 이렇게 네 가지가 뽑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정의원 분들이 뭘 많이 갖고 있느냐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평균 매입가는 그 동안의 회원님 모든 사람의 평균이니까 어저께 들어오셔서 많이 사신 분들 거기 들어오면 비쌀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딱 이거죠. 아 이거 좋은데요. 그거 좀 비교 차트 어디 뭐 사이트에서 좀 보여주세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그 비교 차트를 한번 그러면 어, 이제 저, 예, 저희 구글이가 뭐죠? 뭐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저희 영어문 WS에서는 준비가 안 되니까 네. 어제 구글. 저는 사실 이제 그 한국 기업을 잘 모르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불러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 어, 저희 그 관련된 Salesforce.com 어쨌거나 오늘 또 살짝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네. 어, 보통 야후 파이낸스 쪽에서의 어, 이제 차트가 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들이 많아요. 파이낸스 하면 야후죠. 예, 야후 솔직히. 쪽에 들어오시면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버전 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세일즈포스닷컴과 만약에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어, 세일즈포스닷컴의 주가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버전 비전의 주가. 이거 1년짜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5년짜리. 아, 5년짜리. 네, 5년짜리. 물론 더 길게 하면 당연히 지금 뭐 세일즈포스닷컴은 10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짧 5년짜리만 준비했는데요. 어, 이거 그림 좋네. 예. 딱 이해가 되네. 예, 그래서 제가 굵게 해서 표시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주식이 야후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더 좋은 비중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 선의 움직임이 더 좋은 비중의 차트 움직임. 그러니까 올해 좀 올랐네요. 작년부터. 예, 네. 이것도 좀 올해 정도는 좀 상승폭이 좀 큰 편이고요. 근데 요새 좀 쉬고 어, 있고. 예. 세일즈포스닷컴을 보게 되면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스라 했잖아요. 그 업계에서. 예, 예, 그래서, 최고잖아, 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막 계속 어제부터 막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게 과연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냐 리더냐라고 했을 때 어, 세일즈포스가 단연 아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보면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이 업계에서는 가장 예, 훌륭한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자, 예. 잠시만요 네. 배어불님이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그 20분 늦은 자료이지요. 일본어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여기 여기 사이트는 야후나 이런 건 20분 늦을 텐데 저거 있죠. 네. 그 저기 W 차트 영문 W도 20분 늦은 거야? 어 15분 지연입니다. 영문도 예, 그러니까 돈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객은 한 번만 거래하시면 다음 달부터 무료인데 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예, 돈을 오케이. 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보통 뭐 9불에 10불 정도 하는데 그건 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증권사 공이 데이터 비용. 아까 한 번만 매면 되니까. 대어블님 데이터 다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5분인지 15분 늦는데 한 번만 거래하면 그다음에 무료. 예. 그다음 달에 무료라 예. 그 말씀이죠.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아까 오윤희 전문가하고 제가 방송 같이 하는 이유도 제가 이제 미국 주식만 알다 보니까 뭐 비교해서 만약에 뭐 페이스북 국내 이제 어떤 회사하고 비교해서 딱 차트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설명이 쉬워지잖아요. 아니, 알았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거 아까 페이스북 갖고 계셨잖아요. 네. 페이스북 한번 아까 그 야후에서 페이스북 차트 한번 딱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번 그려보여주세요. 지금요? 네, 그게 딱 섹시하네요. 네. 페이스북 보여주세요. 페이스북은 예, 심벌이 F이고요. 그 화면 보여주세요. 예, F이고요. F이죠. 예. 거기서 여기서 이제 뭐 차트를 일단 5년짜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눌러보면 5년짜리는 나올 게 없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예, 어쨌거나 예, 어, 어쨌든요. 여기다가 예. 그걸 같이 가보세요. 코드번호 불러 코드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코드번호. 예. 035720 쳐보세요. 035720이요? 그렇게 좋다는 카카오 한번 쳐보자. 같이 한번 나와보죠. 아니 카카오고 네이버고 엄청 궁금해들 여기시거든. 언제 제대로 올라가는지 네이버도. 035720. 720이요? 그럼 이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아마추어 같은 느낌. 아니 아마추어가 아니고요. 이게 다른 나라의 주식을 같이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면 사실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에러가 나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기타 국가의 주식들이 5일만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길게 나오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야후에서 약간씩 이렇게 오류처럼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여기서 구글에서 봐야죠. 네. 구글이요? 네. 구글은 잘 될 것 같은데. 네. 구글에서 보겠습니다. 구글 파이낸스 말씀하신 거죠? 네. 구글 파이낸스. 아 왜냐면 이런 거죠. 그 네이버 머리 아프잖아요. 네이버 100만 원 간다라도 안 가고 또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이버 라인 갖고 많이 떠들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도 카카오도 뭐 온디맨드 나서 엄청 좋아진다 얘기하는데 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 그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예. 네. 하고 일단, 계시는 거야? 예, 예, 일단 페이스북. 근데 여기서 혹시 네. 한국 주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될 일단, 거라고 보자. 예. 예. 예. 저 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추가로 거기서 애다는 거 있죠.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예. 035720이요. 뜨죠? 뜨네요. 예. 네, 쳐보세요. 대해서 같이 나오죠. 네, 이게 그 몇 년짜리 어차피 아 이거 뭐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 몇 년짜리야. 어차피 가장 긴 겁니다. 예, 네. 가장 긴 거를 본 거고요. 딱 답이 나오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빨간색이 밑에 있는 카카오의 네. 주가고요. 네. 위에 보시는 이제 파란 선이 네. 페이스북의 주가인데 네. 뭐 당연히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최근에 페이스북 주가가 계속 아 형님 거기다 예. 애다나 또 해보죠 보세요. 035 420 쳐보세요. 네이버 같이 또 나올 것 같은데. 420이요? 네. 032? 035 420. 아, 035 420이요? 네. 다른 색깔로 나오겠죠? 네. 네. 이게 뭐예요? 예, 네. 이게. 한참 먼저 올라갔다가, 네. 한참 올랐다가 훅 떨어진 네. 거네. 아, 떨어진 모습이 그러네요. 예, 네, 그러잖아요. 지금. 네. 언젠가 같이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예.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섞어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네. 주가의 흐름을 네. 이해하기 싫을 것 같고 또. 네. 관련해서 아, 내가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한국 주식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오유 전문가 같이 얘기 제가 옆에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아, 그, 형님 그 종목은 이런 게 있어요 국내에 해서 같이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제 녹음만 음성이 녹음되기 때문에 뭐 차트는 못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코드 번호를 다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제가 사실 이제 8개월 이후에 여기 와서 6개월째 세미나를 했죠. 6번째 세미나를 했고 요번에 또 지금 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나서 좋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좋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찍게요. 그럼 페이스북 주식을 과연 내가 이제 지금의 어떤 전문가가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라운드에 어떤 분석을 하거나 그게 이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내가 사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 찾아봐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대한 심벌이 FB라는 것도 사실 외우기도 쉽지 않지만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연 컨텐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똑같이 어떤 회원분들 말씀을 드리면 자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하는 게 네이버를 키시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뉴스 중에 페이스북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관련된 네. 뉴스들 뭐 짤방짤방 뉴스들이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또 페이스북의 심벌이 FB라는 것 나오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네. 찾다가 뭐냐면 아 내가 무슨 미국 주식이냐 내 팔자에 무슨 네. 그런 얘기가 그냥 차라리 한국 주식 하고 말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넘어서면 괜찮은 거고요. 거기서 못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보면 저 연락처 어떻게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궁금증 물어보시고 그냥 끊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기반이 닦여 있어야 되는데 안 닦여 있다 보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형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제가 아마추어 같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저를 혼내신 거야. 그래도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아마추어 느낌이 나는 것은 웃자노. 히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전산이 익숙하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네. 계속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학기 또 강의도 하잖아요. 그 열린 사이버대학에 사는 주제가 글로벌 투자 실무라는 과목이고 저희 와서 특강도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한국만 봐서는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해를 뭐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으나 지금 보면 사례를 보셔야 돼요. 일본의 정말 어려웠던 경제 시대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미국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미국 사람들이 왜 미국만 보면 된다고 보죠? 미국 사람들 늘 고민이야. 해외 주식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머징이 어렵다지만 왜 한국 주식 투자했는지 고민이거든요. 네. 최소한 그 고민부터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키워드림의 키움증권의 키워드림은 정말 훌륭한 게 오늘은 장우석 형님이 나오셨지만 장우석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중국을 또 전문하시는 우리 이재석 전문가님도 계시고요. 중국과 한국을 같이 하자는 우리 중량 형님도 있고 박준영 전문가님도 있고 다들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미국을 주로 하시고 미국이랑 유럽 뭐 인도까지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까지 하시는 해외 주식을 다 특히 우리 장원석 전문가님은 10년째 미국 주식 직접 매매하시는 트레이더 출신이잖아요. 그런 분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이 거의 없고요. 다른 증권사 뭐 삼성이건 현대건 있죠. 미국 주식 있죠. 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다녔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10년 동안 미국 주식을 매매를 했느냐.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다. 예. 특히 리테일 쪽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없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겪으시면 앞서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장수 전문가님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어려운 거 한두 번만 겪으면 되잖아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20분. 제가 회원 가입하면 20분 지연 시절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는 게 뭐 금액을 있는 건 제가 디테일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장원수 전문가님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공개 강의 또 언제 또 네.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일정 나오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